예, 설 앞두고 또 많이 나가셨어요, 진짜. 그죠? 오늘 일독서에서도 그렇고, 복음에서도 그렇고요. 나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그죠? 소록도라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고요. 옛날부터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병 환자들을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모든 이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단어로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병은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고 더 이상 내가 건강한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가까이 있을 수 없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는 건강한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게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나병 이외에. 나병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분명한 예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도 나오고 이제 복음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신자분들도 그렇고 그러한 악성 피부병이죠, 일종의. 전염성이 있는 또 없기도 하는 그 건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나병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단절이 되는데 공공이 살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 굉장히 단절감이라든가 또 외로움들을 또 현대는 더 많이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나병 말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단절되도록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내 삶에서 무엇이 있을까? 물론 어떤 직업이라든가 특히 몽골에 우리 계신 분들 일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어떤 단순히 물리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이렇게 마스크를 하면서 바깥 세상과 나의 세상을 차단하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것을 떠나서 함께 있으면서도 내가 스스로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더 이상 친구들도 나를 찾지 않고 가족들도 나를 피하고 사람들은 나를 보고 꺼려하고 언제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까요? 뭐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 때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술 먹고 주정을 부리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죄가 많다고 느껴질 때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속된 말로 성격이 지랄 같을 때 그럴까요? 아니면 내 안에 아무런 사랑이 없을 때 그렇게 될까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건 틀리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키고 있는 자신의 문제, 그것을 본인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성격이 지랄 같은지 죄가 많은지 내 안에 아무런 사랑이 없는지 내 몸과 마음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는지 이제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해결합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요즘 몽골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저도 이것에 신경 쓰고 싶진 않지만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경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고 그래서 내 가족과의 관계도 내 행복도 모두 같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한인 공동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몽골 신자들도 사실은 같습니다. 아마 저도 무의식 중에 이제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그런 것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조심스럽게 저도 사실은 대하게 되고 또 자꾸 이제 신경이 씁니다. 왜냐면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 성당 이제 운영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많고요. 그죠? 직원들도 바라보게 되고 또 도움을 청하는 손길들도 더 늘어나고 이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 지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나?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심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저 어떻게 보면 제 저의 저 일단 저는 신부로서 저의 가장 큰 관심사라 한다면 이제 모든 행복의 조건, 더욱이나 우리가 세상과 만나는 그 통로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사용한 돈이라는 것에 돈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돈이 없으면 힘든 거 아니에요? 라고 저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힘든 거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족과 사회와 친구들과 연결점이 오직 그럼 돈이었나? 경제적인 문제였나? 하고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저뭐 경제활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뭐 한국 가서 앵벌이도 하고 또 이제 뭐 이래저래 뭐저 딴에는 또 이쪽에서 할 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어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신 우리 가장들 또 여기 한국에 우리 몽골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한인분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우신지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드신지 그걸 제가 사실은 감히 이렇게 건들 수가 없어요. 무조건 너무 견디시라고 할 수도 없고 예, 또 그걸 또 별거 아닌 것처럼 또할 수도 없고 또 이것 때문에 어렵게 마음으로부터 어려우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하는 그러면서 저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오히려 못 견디고 있더라고요 제 스스로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세상과 만나는 통로 제가 사람 세상과 소통하는 그 방법이 신분대 언제부터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되었나라는 걸 저도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신경 안 쓰는 수는 없어요. 식구들 책임지고 있는 식구들도 많고 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가 더 사실은 힘을 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근데 바오로 사도는 오늘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그 하느님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그 연결점을 하느님으로 하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뻔히 알고 있는 얘기지만 사실 또 이렇게 오늘 또 기회를 맞이해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를 그렇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내가 부수적인 요건들로 인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의지적인 본인의 자아로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또 한번 우리에게 그 하느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내가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내가 깨끗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서는 예수님에게 청했던 나병 환자의 기도를 또한 들려줍니다. 이 나병 환자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았던, 아무리 부유했던, 가정이 행복했던, 사회적으로 뛰어난 뭐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나병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사회로부터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청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다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하느님은 나를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서 증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고, 기도했으니까 나는 깨끗해졌어. 이제 나를 받아줘. 라고서는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격리되어 있던 사회로 다시 뛰어가서 나는 단절되어 있었지만 다시 나를 받아주라고 바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느님께 청하고 그 청했던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느님께 예, 하느님께 제가 청했던 그것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 앞에 증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 안에 되돌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청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본인이 무엇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되고 따로 살아가는가 그걸 본인이 아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가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사제 앞에서 증거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보이고 그 본인 자체가 바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느님께 의탁했고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씻고 술을 끊고 툭하면 화를 내는 나를 보면서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성격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방법을 통해서 증거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고칠 것은 빨리 고쳐야 돼요, 사실은. 그죠? 예. 내가 세상과 만나는 통로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거로 인해서 나는 내가 세상과 만나는 연결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세상과 세상으로부터 내가 단절돼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빨리 알고 고쳐야 됩니다. 만약에 온 마을 사람이 전부 나병에 걸리면, 딱 한 명 빼고 전부 만약에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그 마을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서로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아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병이 들어서 부패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결국엔 구약성서에 나왔던 소돔과 고모라의 마을이 되겠죠. 무엇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지 빨리 깨달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그 나병 환자 낫기를 청했고, 낫기를 청하면서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청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느님께 청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야 되고 그것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주일날 미사에 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 속에서 어쩌면 단절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또 주일날 와서 하느님께 사자에게 보이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인받고 또 그렇게 가서 또 일주일 살아가죠. 신자분들에게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그것을 되돌려줄 수 있는가를 나는 아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에 어찌됐든 간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고, 바울의 사도가 그걸 확인해 줬어요. 먹을 때도 마실 때도 그때조차도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든,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그렇든, 아니면 본인 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하느님께 저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변에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자가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